8 UBS. Healing Doctor 김사부.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한 좀비들이 보이곤 합니다. 옆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잘 버티고 계신가요? 잠은 잘 주무시면서 공부하고 계신 거죠?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? 여기는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 닥터 김사부입니다. 오늘 우리는 수면에 대해 다뤄볼 거예요. 유별나게 한국 사회는 잠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. 대체 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? 너 지금 잠이 오냐? 세상에 이런 욕은 한국밖에 없다고 해요. 대체 잠을 자는 게 언제부터 나태함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?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죠. 우리나라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가치가 돼서 이것이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됩니다.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부지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악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. 나태함은 악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의 반대인 잠을 가장 죄악시하고 멀리하는 문화가 된다고 해요.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나요? 우리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잠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곤 합니다. 많이 잔 날은 내 자신이 게으름뱅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. 저도 그래요. 할 일이 많이 있는 날에 푹 자면 아, 내가 지금 한가하게 잠을 잘 때가 아닌데 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. 하지만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계산 문제를 못 푸는 거? 서술형 답안을 쓰지 못하는 거? 아닙니다. 바로 자신의 가장 나쁜 습관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. 수면 시간이 부족해졌을 때 논리 연산 능력에 현저한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하지만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나쁜 실수들이 나타나는 거죠.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급하게 푸는 거, 맞은 답을 자꾸만 이상하게 고치고 뭐 그런 거요.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만약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혹은 일생일대 면접이 있다면 꼭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내일 내 나쁜 습관들이 와장창 쏟아지지 않으려면요. 이에 심리학과 김광일 교수는 인생에서 알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내가 몇 시간을 자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까? 라는 고민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. 어떤 사람은 4시간일 수도, 또 어떤 사람은 10시간일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적정 수면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최선의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아, 참고로 성인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래요. 여러분은 이 적정 수면 시간 잘 지키면서 지내고 계신가요?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,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8시간,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8시간 반, 이에 더해 우사인 볼트는 10시간. 이 시간들은 모두 성공한 이들이 꼭 지키고자 했던 수면 시간입니다.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오랜 수면을 취했던 걸로 유명한데요. 그는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선 하루에 10시간을 충분히 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주변에 난 2시간만 자도 멀쩡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? 니콜라 테슬라는 매일 자정부터 단 2시간만의 수면을 취했다고 해요. 그러고도 86세까지 장수했다고 하는데요. 정말 드물지만 그럴 수 있어요. 많은 과학자들이 수면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세상 사람들은 크게 롱슬리퍼와 숏슬리퍼로 나뉩니다. 롱슬리퍼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충분히 자야지만 작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. 반면 숏슬리퍼는 아주 짧게 자더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랍니다.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만 확보한다면 충분하죠. 이는 ADRB1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. 혹시 나도 숏슬리퍼가 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땡! 억지로 잠을 조금 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.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명 꼴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을 줄이면서 무리할 생각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에 맞춰 억지로라도 주무시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. 할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내일이 시험이라서 자꾸만 잠을 뒤로 미루고 주말에 몰아자는 등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쌓인다면 당장이야 괜찮을지 몰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몸은 망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. 못 잔 수면 시간을 한번 빚이라고 생각해 볼까요? 이 빚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파산하고 말겠죠. 잠도 똑같습니다. 자꾸만 자는 시간 아까워하며 인생을 재촉하다 보면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침대에 눕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보자고요.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,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?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, 나는 왜 이러지?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 리포터 인스타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.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.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.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. 여기서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7번째 영업을 마칩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린이었고요.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.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.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. HUBS